한 새끼째 아직도 미운 일곱 살에 털이 박힌 채 살아내고 있어 인생 카드 돌려받기 같아도 죽지 않아 인생 그림에 떡 빠져 돌려받대도 땅에 물에 피닿지 않아 나의 맘대로 못 파심에 못 파심에 웃겨지고 내